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에 만나요의 레이첼입니다. 금요일엔 선우형식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건강합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서 춥불해가지고 네. 좀 뭐랄까 선교인데 네. 매주 한 번씩 나가서 보험을 전하는 노방전달 하는데 아, 네. 이번 주에 못 나갔습니다. 아, 네. 비바람이 많이 쳤죠. 네, 네. 사람들이 뭐 나와야지 네. 대화할 텐데 네. 예, 그 비치에 나오지를 않아서 네. 네. 어느 비치로 주로 가시나요? 이제 가운데 오레와 비치로 나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지난주에 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신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거잖아요. 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네. 예, 말씀 나눠주세요. 네. 아, 지난주에 이제 신장염의 두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신우신염, 파일로네프라이티스 신우신염이라는 병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흔하게 오는 병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구체 신염입니다.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 우선 지난번에 그 신장염, 신우신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더 간략하게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신염, 이게 신우라는 것은 콩팥의 저기 제일 그 밑에 부분에 속하는 오줌이 모여서 내려가는 잠시 동안 이제 모이는 것이 신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그 사구체에 있고 또 뭐 모세혈관 또 튜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혈행성 기관들이 있어서 이제 더 이제 그 신우신염이 이제 치료가 안 되면 더 이제 나빠지지만 우선 그 신우신염이라는 것은 제일 이제 콩팥의 밑에 부분에서 오줌이 잠깐 모였다가 쭉 이제 내려가죠. 이제 요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면 방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전염 경로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네. 요로 기관 중에서 제일 이제 밑에는 이제 성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요도입니다. 유리스라. 요도에서 올라가면 그 다음 이제 방광이 되고요. 방광에서 더 올라가서 기다란 이제 관, 콩팥까지 올라가는 관을 요관이라고 합니다. 네. 유리터. 그래서 요관을 끝에 올라가면 이제 콩팥이 이제 만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우신염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입니다. 그람 네거티브 베실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람 네거티브 이콜라이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서 또 방광을 통해서 그리고 더 올라가서 요관과 콩팥의 신우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신우신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신우신염은 이 상행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왜냐? 밑에서부터 대장균이 올라가죠. 아, 그렇군요. 예. 이 대장균이 어디 제일 많이 있습니까? 대장균은 그리 변에 많죠. 네. 예. 그래서 이 요도에서 이제 대장균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 신우신염의 80%를 차지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른 이제 균도 있습니다. 뭐 구균 동그란 거, 또 막대기균, 간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 대장균도 간균에 속합니다. 막대기균에 속하는데 네. 예, 이 균이 올라가서 하는데 그것이 80%를 이제 이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항생제를 이제 복용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신우신염 또 사구신염 마찬가지지만 허리가 요통이 오죠. 네. 허리통. 네, 허리통. 예.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린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이제 사구체 신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목사님.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신내신염이라는 것이 오면은 증세가 지금 허리통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증세가 뭐가 또 더 있을까요? 자각을. 많이 있죠. 예, 예. 네. 좀 알려주시면은 네.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자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느낌은 이제 요통이 허리가 아픈 것이지만. 네. 전신적인 이제 증상으로는 아, 피버, 열이 나죠. 아, 네. 발열이 있고. 발열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어디든지 뭐 신장염뿐만 아니라 몸에 박테리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부분이 이제 빨개지고 네. 색깔도요. 네. 바깥으로 볼 때는 그리고 열이 나죠. 네. 예, 왜냐하면 백혈구와 또 이렇게 들어오는 엔티젠 항원과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발열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열이 나고 또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식욕도 떨어지고 예, 식욕 억제가 식욕이 떨어지고요.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몸이 나른해가지고 의욕이 네. 없죠. 아, 하고 싶은 네. 마음이 없고 피곤함이 많이 몰려오나 그렇죠. 보네요. 네. 네. 멜레이즈라고 그러는데 네. 아, 굉장히 몸에 아주 힘이 없어서 그냥 의욕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이제 우리 본다 그러면 물론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이제 하면 이제 백혈구가 나오죠. 백혈구가요? 예, 왜냐하면 이 간균이 균이 들어오면 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항체가 네. 싸우고 이제 항체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지만 이제 백혈구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저기 커집니다. 많이 아, 커지죠. 네네. 그래서 작은 것들이 이제 림프사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다섯 가지의 백혈구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메가카리오사이트라는 거대 네. 세포를 만들어요. 네네. 예, 어떤 보통 때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가 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싸우기 위해서 네. 그것이 커집니다. 네. 증식을 하고 예, 그래서 싸우다 보면 희생당하지 저기 죽지 않습니까? 네. 백혈구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저기 박테리아도 죽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에 백혈구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본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없죠. 거네요. 그죠? 예. 예.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소변 검사, 유리네알리시스 소변 검사를 해보면 되겠지만, 네. 예.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기할 그 사구제신염은 거기는 피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헤마추리아 혈뇨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구별이 되고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봅니다. 아, 물론 피가 그렇군요.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색깔이 빨간색으로 한 레디시 유린이 나오고 네네. 또 보통을 뭐 코카콜라도 유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코카콜라가 네네. 브라운 컬러로 갈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구제 신염에서는 육안으로 볼 때도 좀 다른 그걸 느끼집니다. 아, 그러나, 그래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우신염은 소변에서 네. 큰 차이를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예, 구별하기 어렵군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럼 목사님 알겠고요. 지금 선우형식 목사님 모시고 지금 신우신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 선우형식 목사님께서는 의학 박사이시면서 비뇨기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 그리고 지금 한의사를 다 하고 계신데요. 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신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번 주에는 말씀 들으신 대로 신우신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아, 자각 증세라는 것이 허리통이 있고 발열이 오고 뭐 식욕이 억제된다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변이 이제 많은 그 백혈구가 빠져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은 사구체 신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구체 신염에는 이렇게 소변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약간 이렇게 핏기가 혈기요. 예, 혈기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제 그 사구치 신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찬양 한 곡 듣고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킵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찬양 잘 들으셨어요? 아까 신우신염이 발생했을 때는 꼭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해야지만 신우신염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목사님 그러시면 이번에는 사구째 신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구째 신염이라는 것은 그 사구째, 그 사구째라는 것은 실핏줄이 엉킨 것을 보고 사구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사구체하면 사하면 실사자거든요. 네네. 실이 이렇게 막 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실타래라고 할까요? 예. 실들이 막 모여 이렇게 꿀꿀하게 저기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서 이제 사구체는 실로 막 모여 있는 것처럼 아, 네. 구는 동그랗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실을 어떤 막 둥글하게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감아놓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저기 현미경적으로 보면 네. 콩팥에 그런 사구체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구체 신염, 신염제 콩팥신이니까 콩팥염증 사구체 모양의 거기에 병변이 생기는 콩팥염증이다. 아, 뭐 이런 네. 뜻입니다. 아, 예, 말 그대로는 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구체 신염 우리가 그 신장의 그 해부학적인 것을 보면 그 동맥이 들어와서 그 사구체를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구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뭐, 지금, 뭐 개수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주 수만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봐서, 뭐, 모래알 조그만 거 있을까? 아주 가는. 네. 그러나 그 현미경을 보면 아주 그 사이사이에 실타래가 막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콩팥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육안으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깥으로 그 사구체가 점점이 그냥 꽉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나라토리 신장 동맥이 이제 그 지나가면서 동맥은 이제 그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나가 들어오면서 그 사구체를 그 많은 사구체를 다 이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이 말하자면 사구체라는 것은 캐필러리 모세혈관입니다. 네. 아주 가는 거거든요. 모세혈관이 막 엉켜가지고서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리너라들이 신장 동맥에서 피가 다 거기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게 나가면서 걸러지면서 그게 걸러는 작용력입니다. 네. 사구체라는 것은 거기서 걸러져가지고 네. 구멍이 난 것이죠. 아. 혈관에서 네네. 혈관이 그냥 혈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가느다란 그런 피트 그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피가 돌면서 이제 나쁜 것들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설할 거 오줌될 성분 네네.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예, 빠져나가지고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깨끗한 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정맥으로 해서 신장 정맥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지만 네. 그 과정에 정맥과 동맥 그 사이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이 사구체거든요. 아,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군요. 예, 우리 몸에서 그 사구체, 이 신장이 없으면 이제 금방 죽죠. 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구체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여과가 되는 거, 필터, 필터레이션 하는 것이죠. 네. 여과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더 나가 그 사구체에서 더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 세뇨관이라고 해서 이건 캐필러리 이쪽이 모세혈관은 아니고 네네. 그 나쁜 오줌으로 나갈 성분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 같은 거는 다시 흡수합니다. 리업섭션. 재흡수해서 네. 이제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고 나쁜 것은 또 걸려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세뇨관에서 또 있습니다. 여과기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곳이네요. 예, 여과기 역할을 이제 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피만 가지고서 네. 피만 가지고 해서 필터링. 이중 필터를 그렇죠. 가지고 예, 있네요. 그렇게 해서 네. 예, 나가다가 네. 그중에서는 다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비타민이라든가 또 뭐 좋은 것도 나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영양도 좋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뇨관 예, 나가다가 좋은 것은 다시 물 같은 거 또 어떤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네네. 것들은 다시 이제 흡수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나가다가 이제 오줌으로 네. 아, 예, 네. 오줌 나간다는 무슨 말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펠비스 네. 아 저기 신우 신유 쪽으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사구치에서 이제 걸러져 가지고 나중에 신우로 내려가는 거죠.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신우 신념이라는 것은 네. 그 신우의 오줌이 잠깐 콩팥 제일 밑부분 쯤에서 모여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빠져 가지고 그 저 요관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방광으로 오는데 아까 이제 저기 그 아, 짝 하나 이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아, 이 신유 신념은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꼭 병원을 들려서 또 GP라든가 의사분에게 예,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고 또 심하면 입원해가지고 네. 저기 그 링거 솔루션 링게로 같은 네. 데다가 그런 그 아목시실린, 브로드 스펙트럼 항생제 이런 네. 걸 넣어서 한번 네. 빨리 낫고 아, 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또 저 입원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아목시실린이라든가 저는 이렇게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든가 항생제를 집에 가지고 와서 네네. 일주일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아 일주일 예. 이상이요. 뭐 3일 먹어가지고 좋아진다 해서 뭐 좀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일주일은 먹어야지 적어도 그래야지 그 박테리아가 다 죽지. 처음에 이제 많이 죽고 약해졌다가 우리 몸에는 다 낫는가 보다. 그래서 끊으면 그러면 다시 커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더 많이 약을 길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스타트하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꼭 신우신염은 하여튼 처방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신우신염이 목사님 다른 말로 방광염이라고 이해해도 아니, 되나요? 다른 아니죠. 전혀 다른 건가요? 기관이 다르니까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신우는 콩팥에 있는 위에 있는 거고, 네. 예, 우리 허리에 있는 거고, 네. 방광은 밑에, 네, 예, 네. 그 펠비스, 퓨비스라는 밑에 골반에 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예, 밑에서 만약에 방광에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에 요도와 요도 통해서 방광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치료를 이제 좀 잘 받고 그러면 안 올라가. 안 올라가면 되죠. 올라갈 예, 올라가야 되니까. 일이 없는데 예, 예, 예.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신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올라가게 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신유 신념으로 또 그렇죠. 예, 예, 예. 발달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려야겠네요. 그 방광염이라고 얘기가 했으니까 방광염을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다 콩팥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 콩팥 바로 위에는 요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터. 예. 요관은 뭐 볼펜날 정도의 그 두께로 쭉 이제 콩팥까지 올라가는 한 25cm 이상 네. 길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그 오줌의 소변이 만들어지면 이게 원웨이로 뒤에서 내려가기만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줌이 이제 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구나무 서게 한다. 그러면 콩팥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 있고 방광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집어지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기 방광 위에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오줌이 밑에 있는 콩팥으로 예? 물구나무 새에 꿋꿋돼 있으니까 네. 내려가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 항상 네. 원위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콩팥에서 생기면 네. 밑으로 내려가서 방광으로 내려가고 아. 방광에서 이제 만약에 오줌 말 정도로 찬다. 네. 300cc.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저기 요관하고 방광 사이에 그 거기 맞닿는 자리에는 네. 이게 밸브가 돼 있어요. 네. 밸브가 돼 있어서 잠근장 풀렸다 잠근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려갈 때는 항상 열려져 있는데 네. 올라 그러면은 이 프레셔가 이렇게 다시 닫혀져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와.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광염을 오랫동안 뒀다든가 또 방광염을 자주 앓는다든가 그러면 이 방광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방광의 한 부분이 구멍이 있는 요관이 내려오는 거기 요관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도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서 만약에 치료가 된다. 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치료가 되면서 그 모양이 해박적으로 원래 상태로 될 수도 있지만 네.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모양이 좀 달라져요. 쉽게 얘기하면 기능적으로 이게 딱 막아줘야 되는데 네. 자꾸 반복해서 방광염 앓다 보면 태보가 되어지는군요. 약간 좀. 태보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태보가 되고 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마모된다 그럴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기 부품 교체를 해주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네. 오리지널을 하기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셀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염증이 생기면 그 조직이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양쪽에 이제 있으니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망가질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뭐 치료가 잘 된다든가 뭐 별일 없으면 그냥 별로 이렇게 상처 뭐 마모가 되지 않고 그냥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한쪽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한쪽은 괜찮은데 네. 한쪽이 조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되면서 조금 변형이 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이제 또 방광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균이 네.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구멍이 있으니까. 네. 구멍이 올라가면 좋은 부분은 염증이 안 생기죠. 아, 그러니까 건강한 부분은. 예, 네. 건강한 부분은 관계 없으니까 네. 건강한 부분에 있는 콩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그 상대방의 마모된, 좀 변형된 거기 이제 그 요관, 네. 예, 그 기습을 시작하는 그 구멍에 그것이 들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25cm 정도가 넘는 네. 긴 관이지만 네. 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센딩. 예. 그러니까 상행성 감염. 그래서 네.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콩팥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군요. 예, 방광으로 인해서 방광염으로 그렇죠. 인해서 방광으로 네. 인해서 예, 예. 요관염. 예. 그다음 요관염이 다시 또 신장염 네. 이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 올라가야 올라가니까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참 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갑자기 너무너무 지금 그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말씀 한 가지 이게 저희의 이 몸이 이렇게까지 오묘하고 신비롭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정말 이렇게 생각지지 못했던 많은 부분 디테일하게 정말 맞습니다. 너무나 잘 맞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신체를 몸의 구조. 예, 몸의 예. 구조를 예.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는요. 네. 제 의과대학이 6년 아닙니까? 네. 예과 2년 지내고 네. 또 본과 4학년 해서 네. 예과 때도 물론 이제 공부를 좀 의학적인 것을 공부합니다만 주로 이제 교양 과목을 공부하죠. 네. 본과 4학년 동안은 1년 1학년서부터 해부학을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체를 1년 동안 네. 이제 스칼펠 이렇게 이제 칼 메스 가지고서 네. 이제 그 모든 스킨을 피부에서부터 자르고 그럼 어떤 구멍이 있고 신경이 있고 정맥, 동맥 다 이렇게 하나씩 조사하면서 띄어내고 네. 밝혀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뼈만 남습니다. 네. 다 살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포르마린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커데이버 시체를 네. 예, 우리 때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 책상에다가 네. 놓고서 네.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서 네. 이렇게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거 보고서 어디를 자르면 뭐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무슨 정맥이고 무슨 동맥이고 그다음에 신경이 무슨 신경이고 네. 그 구멍은 이름은 뭐고 네. 하나 그렇게 그냥 밟아가면서 자꾸 뛰어내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네. 창자까지 다 나오거든요. 밑에까지. 예. 근데 창자는 안 나오고 이제 우리 머슬 근육이라든가 뼈 구멍 이렇게들 이제 하는데 1학년 거의 다쯤 되면 네. 참 사람들이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근육이 어떻게 이렇게 신통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리 돌릴 수 있고 저리 움직일 수 있고 말이죠. 뭐 근육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뇌 네. 같은 뇌를 봐도 네. 뇌도 보면은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경이 네. 다 뇌에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척추신경이 있고 또 스컬, 그 해골, 그 뼈에서 네. 나오는 구멍들이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야,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신 것이지 우연이라는 건 될 수가 없다는 네. 거는 우리 1학년 때 많이 느낍니다. 아, 그렇게 했을 예.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 후에도 뭐 생리학, 예. 뭐 병리학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네. 우리가 그걸 좀 이게 막는 네. 그런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서도 야, 우리 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성 부분이 있어서 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것도 느끼지만 네. 1학년 때 많이 그걸 느낍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굉장히 정말 저도 신기하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그 놀라움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네. 네. 목사님 이어서 계속 사구체 신념 더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구체의 신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그 실타래와 같은 혈관들이 모인 것이 네. 사구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사구체 신념이라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이 사구체 신념의 그 원인은 보통 이제 그 스트렙토코커스라는 연쇄성 구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바이러스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러스로 들어오면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감기가 문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뭐 인플루엔자, 이 감기가 이제 그런 철이 싹 퍼지면 네.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그렇죠? 네네. 바이러스가 이제 통해서 상기도 감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목감기라 할까? 네. 그래서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막 좀 식욕도 없고 말이죠. 뭐 이런 일반적인 전신적인 이제 증상들을 나타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이제 침범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바이러스 낫거든요. 네. 바이러스 약이 치료되는 것은 그렇게 아직 잘 개발되지는 않았어요. 예. 항생제라는 것은 박테리아만 죽이는 것이지 바이러스는 우리 생체에서 뛰어나오기만 하면 분리시켜내면 죽어버려요. 아, 네. 예.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아가라는 배지에다가 심으면서 영양분을 주면서 연구하고 하지만 네.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조직에서 뛰기만 하면 네. 뛰어내면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연구가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생제를 죽이는 그 앤티바이오틱 그거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는 뭐 늘 개발돼 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막 그냥 자꾸 이제 고가로 네. 되지만은 이렇게 그 바이러스는 참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바이러스에 대한 그 약도 이제 뭐 나온다고 이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아니면 뭐 북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죄수들 죽을 사람들을 이렇게 생체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그 규모라든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네.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혹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우리가 저기 연구하려면 네. 그러니까 생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연구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구체 신념을 제가 이를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 사구체 신념은 이 들어오는 원인이 네. 감기를 앓고 나서 열을 내지 두 주, 10일 내지 14일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상기도 감염 같은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무슨 항바이러스 약을 뭐 먹어서 낫는 건 아닌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그 백혈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세포가 나오고 네. 메가로사이트라는 것인데 하여간에 그 백혈구가 더 변형되고 커지고 증식이 돼가지고 이제 막 싸워서 바이러스 주기도 하고 박테리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스트레프토코커스라는 거는 그런 이제 연쇄성 구균이에요. 네. 예. 아까는 이제 이콜라이라는 그 대장균은 간균 막대균인데 네. 이건 스트레프토코커스 구균이 동그란 균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에요. 네. 예. 또 바이러스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든지 박테리아든지 우리 몸에 감기를 앓지 않습니까? 네. 커먼 콜드 감기를 앓으면 이것이 이제 낫죠. 그죠? 뭐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항생제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속에 박테리아 뭐를 죽이는 항생제를 안 써도 우리 몸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네. 이 박테리아를 이제 죽이죠. 우리 백혈구가. 어떤 건 낫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낫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신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참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네. 그럼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들어온 걸 보고 뭐는 거니? 그거 항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엔티젠. 예, 바깥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바깥에 있어서 침입자. 네. 이름을 보고 항원이라고 그래요. 네, 네. 엔티젠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이제 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생기는 거 아니? 물론 이면 시스템, 면역 체제지만 네. 엔티바디 항체가 생기거든요. 항체요. 예.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우리 몸에 있던 거 더 아주 증식이 돼가지고 네. 둘이 싸우죠. 결합 싸우는 거예요. 네. 예. 붙어서 싸우니까 네. 이게 붙어서 싸울 때에 이게 엉키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상기도 감염으로 바이러스나 또 스트레프토코커스라는 구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몸속에는 백혈구가 싸우면 엉킨단 말이죠. 네. 그 엉킨 것이 피를 돌거든요. 그렇잖아요. 돌다가 어디들 하면 제일 처음에 신장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어딘가 하니 사구체거든요. 네. 사구체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사구체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혈관, 모세혈관, 캐피러리가 있는데 그 모세혈관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엔티젠, 엔티바디, 항원, 항체라고 그래요. 항원, 항체가 딱 붙어보고 항원, 항체 반응, 엔티젠, 엔티바디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한 그런 모양의 그런 그 합해진 것이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사고체는 역할이 뭔가 하니 오점을 피를 통해 여과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구멍이 막아지면 어떻게 여과가 됩니까? 안 되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겠네요. 못하죠. 여과가 네.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거 아니 그 피가 나가야 할 텐데 네. 물이 빠지고 뭐가 소모가 돼야 되는데 걸러지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점이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가 없네요. 없죠. 네. 그 보고 저기 그 올리그리유리아, 올리그라는 적다는 뜻이에요. 오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오점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것이 안 나오니까 오점도 안 나오고 우리 몸속에서 배설되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네. 어떻게 돼요? 그 볼륨, 그 오점이랄까 피에 있는 그 물들이 네, 네. 빠지질 않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높아요. 아. 하이퍼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하이퍼텐션이 생겨가지고 네, 네. 혈압을 재보면 높아지고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검사를 해보면요. 네. 이 콩팥에서 피를 걸르는 것이 네. 그 측정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BUN, blood urea nitrogen에서 그러니까 BUN, blood urea, 유리아라는 것은 이 단백질을 이게 분해해가지고 찌꺼기예요. 네네.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밥, 탄수, 쌀밥, 예. 탄수화물, 네. 그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예. 프로틴, 예. 그리고 패트, 지방이잖아요. 지방,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막 그럴 때에 아 그래 지금 이 아 그 프로 저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예, 예. 막혀져 있어 예, 이제 예.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예, 예. 않고 있어요. 예. 네. 그래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BUN이라는 것이 있어요. 블러 유리아 나트로젠. 콩팥의 네. 그 분해 마지막에 찌꺼기. 네, 네. 크레아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피에 있는 케미컬로 네. 화학적으로 피 검사를 해보면 네. 그 레벨이 정상보다 높아 있는 거예요. 네. 크레아틴. 특히 크레아틴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빠져나갈 묘폐물이니까 네, 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고. 신체 내에 쌓이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렇죠.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뭐 이런 경우는 뭐 또 치료하면 되겠지만 또 시간이 가면 그러나 신장의 이제 리널 페일리어 아주 신부전증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콩팥이 펑션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네.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BUN이 우리 몸에 꽉 차거든요. 피가. 그러면 이 피에 있는 그 BUN이 그 캐플러리 이 혈관에 있는 구멍을 타고서 바깥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이 살에까지 영향을 끼치면 살이 색깔이 노래요. 누래요. 아 노랗게 오렌지 뜬다고 색깔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럼 냄새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요. 아, 네. 오줌 냄새는 아니지만 네네.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색깔이 누래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구체 신장의 피검사를 해보면 크레아틴이 올라가고 네. 오줌이 빠질 걸 못 빠지니까 네.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구체 신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 피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구체 신장에 대해서는 바로 그게 나와 있나요? 나오게 되나요? 결과가? 그렇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런 얘기하죠. 물어봅니다. 네. 막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신자 뭐 신우신념인지 의사분들이 생각할 때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진단을 해야 되니까 네네. 우선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죠. 네. 혹시 뭐 신우신념 같은 경우는 바깥에 들어오니까 아, 목욕탕은 어디죠? 뭐 갔었습니까? 아하. 해변가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막 수영하고 모래 찜질을 하느라고. 또 옛날 같으면 무슨 스파 같은 데 가는 네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예, 그 공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런 데서 네.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왜냐 바깥으로 안 바깥에서 그럼요.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있는데 아무리 잘하다가 특별하게 모욕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네네.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고지신념은 감기 앓은 적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가 저건가. 네네. 예. 이거 보고 이제 사고지신념은 이 페링스 이쪽이 왜요 저기 상기도 감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콧밭은 밑에 네. 있잖아요. 네네. 머리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보고 하행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아, 아까는 예, 올라갔죠. 예. 신우신념 상행성 감염. 네. 이 사고지신념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행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에서 와가지고 피를 돌다가 콧밭에서 딱 사고체에 딱 네. 박혀가지고 구멍을 막는 네.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엔티젠이라고 하고 우리 네. 몸은 엔티바디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경우는 우리 질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토 이면 디지라는 것이 자가 면역증이 있는 게 있어요. 자가 네. 면역증.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아니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우리 자기 우리 몸의 일부를 네. 네. 마치 항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지금 이래는 뭡니까? 네. 이제 바깥 들어온 건 이제 맞죠. 네. 예, 감기가 들어오는 항원으로 왔는데 네. 다 났어요. 네. 다 났는데 우리 몸속에 백혈을 구하고 그 잔재에 있는 남아 있는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돌다가 자기의 콩팥에 딱 막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고 나중에는 이걸 보고 자가 면역증. 왜냐하면 이건 다 끝났는데. 네, 네. 감기는 다 나았는데. 예, 다 나았는데. 네. 자기 몸의 일부 같은 것을 마치 뭐 박테리아나 뭐 나쁜 놈처럼 싸우러 막 다 달게 네. 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오토이면 스스로 네. 남의 게 아니고 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무슨 항원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그래서 오토 스스로 자기 건데 오토 자기 것인데 남의 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이면 네.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오토이미언 디지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피부 있어요. 네. SL이라고 해서 루푸스 에리마토소스라 해가지고서 이게 피부가 생겨도 네.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몸속에 있는 어느 부분을 네. 마치 항원으로 봐가지고 싸우다가 피부병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변형된 한마디로 그렇죠. 예, 잘못 변형된. 그렇죠. 변형된 예. 잘못된 거를 예. 이 이면 시스템이 네. 착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류메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류메티즘이라는 건 뭔가 하니 관절염 중에 일종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관절염 중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있는 저 질병 있잖아요. 시나일 디지즈. 네. 예. 그 뭐 보세요. 퇴행성 관절염. 예. 그리고 이제 이 조인트에 이 두 뼈가 마주치는 네. 캡슐이 있는데 그 안에 카틀리지 연결이 쿠션이 쿠션처럼 네.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 류메티즘이 뭔가 아니 이게 오토이민 디지즈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예. 지금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요, 왜 예. 그게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쭙고 싶었어요. 에티올로지 예, unknown. 원인을 아직도 미상이에요. 아직도 모르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다 하나님이 다 건강한 생각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이제 요즘 정신이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예. 목사님. 그렇죠? 예.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변형된 그 진짜 항원이 예. 어디서 우리 몸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항원이 또 우리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또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다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원이 예.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예. 정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류메티즘 같은 거 해도 이게 지금 아까 저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캡슐 조인트는 캡슐이 있어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왜냐면 두 뼈를 끝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서 림프 있어가지고 기름도 역할을 해야지 이게 잘 이제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거기는 캡슐에 안에 있는 멤브레인, 시너비얼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캡슐 싸기는 막을 그걸 타깃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프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탄력이 없다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탄력도 없어지만 네. 이 두 뼈가 마주치는 네. 이 연골, 예, 방 저기 이제 방석 쿠션 역할하는 네.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네. 이런 류메티즘 같은 거는 이게 그 멤브레인 그 둘러싸고 있는 막 바깥으로 네. 이 캡슐에 안에 있는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오토이민 디지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물론 이제 부모님의 형질로부터 오였죠. 네. 그러니까 신장도 이렇게 이 글로메룰네프라티 사구체 신전도 다 끝난 걸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싸우면서 자기의 그 구멍을 사구체를 다 막아가지고 오줌도 안 나오고요. 네.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러네요. 예. 근데 목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웬만 모든 그 가계도가 있잖아요. 병에도 그게 확실히 따라다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이제 그 자식이 나면 네. 그 형질이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하게 담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것들 담고 네. 또 나쁜 건 나쁜 것들 담고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뭐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네. 항상 그 가족력에 중요하죠. 예, 예. 예. 그거를 쓰게 되는군요. 그래서 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또 관절염도 그렇고 뭐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뭐 눈도 그렇고 뭐 암 당연히 암은 당연하겠죠. 네. 암도 이제 그렇듯 그 왜냐면 우리 뭐 또 나중에 얘기하자면 암 세포가 늘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면역체가 네. 항상 그걸 죽입니다. 네. 예, 그러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아들 부모에서 안 닮는 게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구체 신염의 네. 치료가 네, 네.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되겠어요? 치료가 없어요. 어, 치료가 없어요? 예. 왜냐? 이거는 그 엔티젠 앤티바디 컴플렉스라고 해서 네. 그 항원 항체 반응으로 구멍을 막힌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걸 녹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걸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우리가 피 검사를 이제 해보면 아까 전에 뭐 크리아틴도 나오고 혈압도 높고 예, 그렇지만 소변 검사를 해보면 네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나와요. 피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백혈구도 많이 나와요. 네. 아까도 신우신염에서 나왔지만 백혈구가 싸우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백혈구가 이제 막 그 갈라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 좀 못 쓰는 그 백혈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가 특징인 거 아니? 단백뇨가 있어요. 네. 프로틴 유리아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나와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구멍을 막혀가지고 하지만은 단백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중요한 이거, 단백질이 나가는 예, 거잖아요. 예, 중요한 네. 게 단백질이 나가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음식 식단에서 단백질 되는 뭐 생선이라든가 네. 또 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고기라든가 단백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피도 많이 나고. 네. 예.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가도 네. 사실은 안정을 취하고 또 뭐 뭐랄까 힘이 드니까 쉬고 그러나 닌게르도 네. 잘 못 먹으니까 네, 네. 많이 주면 안 돼요. 적당하게 아, 해야지. 왜냐면 어차피 계속 그것이 못 나가니까요. 예, 나가지 못하니까요. 못 나가니까 네. 어떻게 생기는 거 아니? 무리하게 그런 걸 이제 링겔을 준다든가. 네네. 물을 많이 마신다 억지로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나갈 것이 못 나가는 게 어떻게 생겨요? 부종이 생겨요. 네. 우리 몸이 뚱뚱 부어요. 아, 몸이 부어요. 예. 네. 예. 그 신우신님하고 이 사구신님하고 그게 다른 겁니다.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네네. 예. 모든 게 달라요. 시작해서부터 치료와 과정이 전부 다른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일반적인 증상은 비슷하잖아요. 네. 이게. 허리통, 요통이 네, 오고. 요통이 오고. 또 모든 것에 의욕이 없고 힘이 들고 아, 열나고 네. 일반적인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치료 그 방법은 전혀 치료 방법은 다르네요. 한쪽은 네. 항생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예. 거고 이쪽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도 그냥 뭐 아프면 항상 뭐 저기 파나달 주고 열 나니까 네. 또 뭐 무슨 파나달 주고 한마디로 푹 쉬어야 되나요? 예, 쉬고 예. 뭐 그런 것이지 이 치료 방법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 예. 자기 스스로 나아줄 때까지 예. 편하게 해줘, 몸을 예,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군요. 예, 그런 네. 거 해야죠. 예, 병원에 가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신우신염은 아니죠. 네. 항생제 써야하기 때문에 네. 물론 항생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지만 심한 경우는 링거에 솔루션 링겔에다가 네. 저기 주사약을 넣어가지고 하면 빨리 낫죠. 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둘의 구조는 아주 많이 다르네요. 네, 보통 우리에게 네. 신장염 생기면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신우신염은 상행성이라 그래서 그 지역 밑에서 더 위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예, 병이 위로 올라가지만 그렇죠. 예. 참 사구체 신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하행성 예, 간염이 간염으로 이 사구체 신염이 생기고 예. 신우신염은 정말 뭐 일주일 정도 항생제만 먹으면 예, 이렇게 깨끗하게 뭐 예, 치료될 수 있는 병에 반해서 예. 이 사구체 신염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 쉬어줘야 쉬고, 된다는 예. 거. 예. 예.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쉬어줘야 예. 되는 이게. 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무엇인 메시지이신가요? 네. 여튼 둘의 그 발병할 때 그 통증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많이 다른 네, 게 갖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다르죠. 네. 이제 들어도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정말 사람의 이 신체가 이 참 신기하다고 오묘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고 또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갑자기 나쁜 항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항원이 나쁘다고 보는 거죠. 항상 네. 박테리아나 네.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항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나 네. 내 몸에서 갑자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 항원이 네. 생기지 않도록 네. 제가 이렇게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이게 콩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SL이라는 그 피부에도 생기고 관절염도 있고 네. 장애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가 면역 스스로 아무 바깥의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기 공격을 받지 않고도 네네. 스스로 우리 몸에서 망가지는 병이 생기는 네. 일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나이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겠죠. 아, 어릴 때도 생기죠. 네, 아. 어릴 때도 생기고 뭐 네. 특히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드셔서 네. 생기지만 류메티즘의 관절염이라는 것은 30대에서부터 생기거든요. 네. 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또 말씀 나눠주실 건지 잠깐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계속 이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신장염 같은 말로 하기가 좀 좋은데 네. 뭐 눈이라든가 네. 귀라든가 이런 네. 걸 좀 설명하려면 말도 알려 되지만 네.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해박적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또 이해가 빠르고 좋을 저에게 텐데 저에게 보여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확실히 뭐 공부하게요. 예. 네. 다음에 눈을 공부할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눈 저 관심 많은데.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 선우형식 목사님 모시고 눈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 여러분들께서 또 게시판에 신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